60원 내는 거 모르냐? 10원짜리가 없다. 1000원짜리인데 거슬러 주겠느냐? 토큰 안 샀다고 10원을 더 내게 하는 것도 웃기다. 그걸 왜 나한테 따지느냐? 교통부 장관 붙잡고 따져라. 10원을 더 내든지 내리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해라. 이러다가 급기야는 욕설이 나오고 당장 멱살 잡고 싸울 것처럼 버스 안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여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누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말이 거칠었을 뿐이지요. 그리고 이왕 거칠게 한 거, 더 거칠게 목소리를 높였던 겁니다. 그때 버스 뒤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걸어오시더니 10원을 통에 넣고는 아무 말 없이 제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갑자기 버스 안은 조용해지고 싸우던 두 사람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표정. 그렇게 심하게 싸울 만한 일은 아니었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길바닥에 10원짜리 동전이 떨어져 있어도 허리 굽히기가 귀찮아서 줍지 않는 요즘.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종로구에서 오원 절구 한시를 지어서 보내주신 분입니다. 자, 잘 들으셨습니까? 미카엘 엔데의 소설 모모 중에서 모모의 노래, 안젤로 브란디아르드의 노래였습니다. 작은 일에는 핏대를 올리고 큰 일에는 코기 죽어서 조용히 있기 아니면 아예 고개조차 돌리지 않는 일들 주위에서 참 자주 보게 되는데요.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전 한 입에 그렇게 소리 지를 힘을 좀 다른 데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일본인은 무비자로 입국을 시킨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좀 그런 일에 우리가 힘 좀 모아보면 안 될까요? 하지만 그러고 보니까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하나는 10원짜리 동전이고요. 하나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들고 올 엄청난 돈이고요. 뭐 이쯤이면 민족 자존심을 내팽겨줘도 될까요? 모르겠네요. 자, 오늘 스크린 에세이 시간 일본에 관한 미국 영화 속에 드러난 일본인들의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은평구 불광일동의 최지영 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곡이요. 하이틀의 김수환 씨가 신청하신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Neverending Story 2편의 주제가 원래는 조르지 모르도의 음악인데요. Dreams We Dream 조 밀너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중에서 Forbidden Colors, 금지된 색들, 그 정도 되겠죠? 데이비 실비안의 노래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이 영화는 일본의 유명한 감독인 오시마 나키사가 만든 영화인데요. 영어로 만든 최초의 영화죠. 그가 일본의 프로 수용소에서 수용소장과 그 수용된 포로인 영국 장교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그리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수용소장 역은 일본인 음악가 로이치 사카모토가 맡은 것입니다. 유명한 음악가죠. 또 영국 장교 역은 데이비 보이가 맡고 있고요. 음악 역시 이 전체 영화의 음악 역시 로이치 사카모토가 맡았습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 한일전 때 그때 일본 응원단이 코리아를 캐로아라고 새겨놓고 야유했던 것 여러분도 아시죠? 이 캐로아, 코리아의 스펠링 중에서 O와 E의 스펠링을 바꿔놓은 거죠. K-E-R-O-A 일본말로요. 하인, 천한 사람 뭐 이런 뜻이라죠. 게다가 이 월드컵 예선을 시작할 때부터 일본이 돈으로 막강하게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 한창 떠돌았었습니다. 비록 이라크 때문에 본선 진출에 실패하긴 했지만 일본 국민들은 자국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퍼부는 관용을 보여줬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국내 언론들은 경제력 못지않게 정신력도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일본을 평가했었고요. 글쎄요, 이 일본이란 나라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미묘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묘한 감정은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서구인들 역시 일본에 대해서 같은 감정을 갖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조금 다르겠지만 2차 대전에서는 패전국이었고 이제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 이들에 갖는 서구인들의 그 미묘한 감정은 영화 속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일본인을 경제동물로 은근히 비하시키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일본 문화에 대해서 동경심을 드러내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을 가장 겉핥기식으로 접근한 영화는 루이스 길버트 감독이 연출한 007 시리즈 제5편 007 두 번 산다입니다. 이 영화는 일본에 대한 서구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마치 관광용 영화처럼 만들었죠. 언제나처럼 007의 단골 악당인 스펙터가 음모를 꾸미고 또 007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으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007과 스펙터의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관객들은 후지산도 보고요. 일본 남해의 아름다운 풍경도 봅니다. 그리고 스모 경기도 구경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일본인 본드걸, 미에하마, 그리고 아키코 와카바야시는 그저 독특한 미모를 가진 뭐 눈요기거리일 뿐이지요. 자, 007 두 번 산다 중에서 낸시 스나트라가 부른 노래 한번 들어보죠. You only live twice. 낸시 스나트라가 부른 You Only Live Twice, 007 두 번 산다의 주제가였습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 사흘 동안 계속해서 검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레들리 스캇 감독이 연출한 영화 블랙 레인은 바로 이 검은 비를 가리키는 제목이지요. 이 영화에서 마이클 더글라스는 미국인 형사로 나오죠. 그런데 젊은 일본 야쿠자 두목 사또를 찾아서 도쿄의 밤거리를 정처 없이 헤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리들리 스캇 감독의 솜씨, 그 화려한 영상 감각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죠.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꼭 3시간 동안에만 촬영된 도쿄의 밤거리인데요. 마치 그 푸른빛으로 뒤덮인 인공 도시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은 꿈결처럼 흘러지나가죠. 마치 헛개비처럼 말입니다. 블랙레인을 맞고 자라난 세대, 이 젊은 야구자 두목은 법도 질서도 전통도 모르는 망나니 같습니다. 아주 제멋대로 도쿄 밤거리를 휘저으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요. 말하자면 인공도시처럼 그려진 도쿄, 그리고 철없는 젊은 야쿠자 두목. 이 모습을 통해서 리들리 스캇 감독은 심각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뒤에 일본은 여전히 그 예전의 일본과 똑같을까? 글쎄요, 지금의 일본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 이것이 리들리 스캇 감독의 말인데요. 이렇게 현재의 일본을 비판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인 형사 마이클 더글라스를 통해서 미국을 은근히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이 예전에는 전통과 문화가 있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경제력만 빼면 뭐 또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식이죠. 여기서 우리는 패전국이었던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하는가,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Black Rain 중에서 이기 팝이 부른 Living on the Edge of the Night이었습니다. 리들리 스캇 감독이 일본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 영화 Blade Runner에서도 볼 수 있죠. 핵전쟁이 일어난 이후인 2020년의 로스앤젤레스. 거기는 일본의 전자회사 소니의 거대한 광고판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미국 영화 속에서 일본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개봉된 Rising Sun, 이 영화도 그들 중에 하나죠. 이 Rising Sun은 마이클 크라이튼의 드릴러 소설을 영화로 옮긴 건데요. 베스트셀러긴 하지만 우리가 슈퍼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말하죠. 주라기 공원을 쓴 그 마이클 크라이튼. 프라의 봄을 연출했던 필립 카우프만 감독이 영화로 옮겼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곧 개봉이 될 텐데 일출이라는 제목으로 개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세워진 일본의 세계적인 대기업 나카모토 그룹의 빌딩 이사실에서 금발 미인이 목에 졸린 시체로 발견됩니다. 이 사건의 수사는 노련한 형사 숀 코네리가 맡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 사건 해결은 너무나 쉬워 보입니다. 죽은 여인의 바람둥이 애인, 그 일본인 사카무라가 범죄 현장을 떠나는 장면이 비디오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비디오 테이프가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가지요. 숀 코네리가 복잡한 사건의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은 참 뭐랄까요, 전지전능하고 하지만 불길한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마치 미국을 꼭두각시처럼 배후에서 은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그렇게 그려진 것이죠. 이 영화에는 참 출연 배우들이 화려합니다. 정글 피버의 웨슬리 스나입스, 그리고 피아노의 하비 케이틀이 숀 코너리와 함께 출연하고 있는데요. 배역진은 이렇게 화려해도 뉴스위크를 참고해보면 미국 비평가들로부터 별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자, 라이징 선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이 영화의 음악도 역시 일본인 토루 다케미스가 맡았는데요. Single Petal of the Rose, 장미꽃잎 들어보시죠. 유아여대 기숙사에 계신 최인자 씨, 어떠셨어요? 영화 내용과는 별개로 음악만은 참 아름답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Rising Sun 중에서 Single Petal of the Rose 들려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50대에 접어든 리들리 스콧 감독이나 그보다 선배인 필립 카우프만 감독은 2차 대전을 겪은 세대여서 그런가요?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후에 태어난 젊은 감독들, 그들은 일본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달리 할까요? 지금은 30대 후반에 접어들었죠. 미국의 포스트 모더니즘 감독 짐 자무시가 89년에 만든 영화 미스터리 트레인을 보면은 미국 젊은 세대들이 일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미국 멤피스를 찾아온 젊은 일본인 그 준과 미츠코, 이 남녀의 이야기입니다. 준, 미츠코, 이것은 미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일본인 이름이라고 하죠. 자, 이 멤피스는 로큰롤의 황제인 엘비스가 데뷔하고 성공을 거둔 도시로 유명한데요. 준과 미츠코는 엘비스의 흔적을 찾아서 이 멤피스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맵니다. 그들은 끝없이 엘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죠. 뉴욕대 영화과 출신인 짐 자무시 감독은 이 엘비스를 찬양하는 일본 젊은이들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의 신세대들은 화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 자무시 감독은 이 영화 속에 그 의도적으로 일본의 영화 감독 오스야스 지로가 영화를 찍은 방법 그대로 똑같이 촬영한 쇼트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일본 문화에 대한 동경심과 존경심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인지 이 영화는 일본의 세계적인 전자회사 JVC로부터 전폭적인 제작비 지원을 받기도 했었고요. 이 영화에서도 알려졌듯이 일본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인기는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식을 줄 모른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엘비스 특유의 복장을 한 젊은이를 만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고요. 또 최근에는 하라주쿠 거리에 엘비스의 동상까지 세워질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네요. 자, Mystery Train 중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들어보죠. Mystery Train. Well, that long black train got my baby and gone. Train, train, coming round, round the bend. Train, train, coming round the bend. Baby, but it never will again. No, not again. Train, train, coming down, down the line. Train, train, coming down, down the line. Well, it's bringing my baby. She's my all-all-my, she's my all-all-my. Train, coming round, round the bend. it never will again. Never will again. 영화 미스터리 트레인 중에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른 미스터리 트레인이었습니다. 일본과 함께 2차 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독일의 경우 좀 일본에 대한 감정이 미국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빔 벤더스 감독 하면은 독일 뉴저먼 시네마 계열의 감독으로 유명하죠. 그는 도쿄가라는 영화를 일본 영화 작가 오스야스지로에 대한 존경심으로 만들었는데요. 오스야스지로 하면은 영화사상 가장 진지하게 자기 영화 스타일을 추구하고 완성시켜 나간 일본 영화 작가로 알려져 있죠. 어떤 이는 프랑스의 로베르 브레송이나 자크 따띠와도 견줄만한 영화 스타일의 철학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도쿄가, 빔 벤더스 감독의 이 도쿄가는 동경화를 일본식으로 읽은 제목입니다. 이 영화는 오스야스지로의 영화 동경 이야기의 타이틀백 화면에 벤더스 감독 자신의 독백이 깔리면서 시작돼요. 오즈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일본을 찾아왔다. 이렇게요. 벤더스 감독은 16mm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이 오즈 영화의 현장이었던 도쿄의 거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즈 영화에서 줄곧 주연을 맡았던 배우 또 카메라맨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지요. 그리고 벤더스의 존경심, 오스야스지로에 대한 벤더스의 존경심은 이 영화 한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됐죠. 베를린 천사의 시.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런 자막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영화를 예전에 천사였던 오스야스지로, 안드레이 탈프콥스키, 그리고 프랑스와 트리포에게 바친다. 이런 글귀요. 뿐만 아니라 빔 벤더스 감독은 올해 도쿄 영화제에서 동경 이야기가 상영되기 전에 무대 위에 올라가서 무려 30분 동안이나 오스야스지로 감독에 대해서 찬사를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자, 빔 벤더스 감독이 오스야스지로에게 바친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When I Go. 빔 벤더스 감독의 베를린 천사의 시 중에서 When I Go 였습니다. 참 몇 편의 영화 속에 나타난 일본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서구인들의 일본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을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지만요. 어쨌든 서구인들은 일본을 이중잣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장기의 깃발 아래서 정렬한 졸부들, 세계 곳곳의 관광지에서 흔히 마주치는 이런 경제동물의 개념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공포의 조직으로서의 일본, 그것이 그 하나고요. 또 비록 동양의 신비주의로 위장된 것이기는 하지만 정신문화의 근거지로서의 일본이 또 다른 하나입니다. 서구인들이 자신들에게 결핍된 정신문화를 맹목적으로 동양에서 찾으려다가 자기들이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 결과가 돼버린 셈이죠. 이런 일본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 그래서인지 영화에서 서구인들은 일본을 얼르고 달래고 뺨을 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는 초조하지만 태어난 척 앉아서 즐기는 것. 이것이 서구의 현재 모습이 아닐까요? 2차 대전 때는 일본이 패전했지만 현재의 경제전쟁에서는 패전국이 돼버린 서구인들, 그들이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라도 표현을 하면서 보상 심리를 맛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일본인들의 이야기, 서구 영화에 나타난 일본인들의 이야기 마치면서요. 서울 중구 인현동 이가에서 김현진 씨가 신청해 주신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일동의 조진혁 씨, 혜리 씨 생일 축하해 오셨네요. 서울 강남구 이재희 씨는 남동생 주희의 생일 축하해 오셨고요. 생일 축하곡입니다. Boys to Men이 부릅니다.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 How do I say goodbye to what we had? The good time that made us laugh are waiting back. I thought we'd get forever's gone away.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 I don't know where this road is going to. All I know is where we've been and what we've been through. If we get to see tomorrow, I hope it's worth all the pain. It's so and I'll take to say goodbye to 영화 Lethal Weapon 3 중에서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 Boys to Men의 노래였습니다. 서울 도봉구 도봉일동의 김혜영 양 국어시간에 쓰신 편지 잘 받아봤습니다. 국어시간에 이제 이런 편지 쓰지 마세요. 그런데 자, 하이틀의 이정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곡이요. 영화 슬리버 중에서 이니그마의 노래 띄워드릴게요. 칼리송. 에니그마가 부른 칼리송, 영화 슬리버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아유, 음악 끝나기 전에 제가 끼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우동의 이시정씨 두터운 편지 잘 받아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이시정씨를 위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아빠는 나의 영웅 아시죠? 마리 길링이 부른 노래 쌍망송스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On ne serait pas des artistes, des jongleurs, des équilibristes, sans mensonges. Quand j'y songe, la vie serait carrément triste. Sans mensonge. with